잊지 마라.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.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I'm not afraid to die.